남조선 YTNA에 의하면 미 태평양 함대 소속 이지수 구축함들과 남조선 해군 구축함 대잠 직순기 등이 동원되어 19일부터 연합해상훈련에 관군하고 있습니다. 남조선군은 군우기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이명하에 조선반도 서남해상에서 마구 총포탄을 쏘아대고 있습니다. 이 불장난 소동은 24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.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군 1군단 무력이 최전은 일대인 경기도 고양과 파주 등지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전투장비 기동 및 장애물 설치 훈련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. 남조선 군부 세력들은 다음 달에도 미국, 일본과 야합하여 하와이에서 합동군사 연습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.